번 보고 어떻게 알아. 적어도 세 번쯤은 만나봐야지. 처음부터 감이 왔지만 왜 그런지 망설여지네. 혹시 내 마음을 눈치챘을까. 너도 이런저런 고민 중일까. 정말 사랑이란 할 수 없어. 알쏭달쏭 어려워. 살며시 내가 먼저 다가와줄래. 나는 하지만 자꾸 마주치잖아. 외면하면 나의 마음은 두근두근 후끈후끈 달아오르네. 왜 그런지 달아오르네. 처음부터 감이 왔어. 세 번쯤은 만나봐야지. 처음부터 감이 왔지만 왜 그런지 망설여지네. 혹시 내 마음을 눈치챘을까. 너도 이런저런 고민 중일까. 정말 사랑이란 할 수 없어. 알쏭달쏭 어려워. 빠졌어. 너는 내 눈길을 피하고 있어. 하지만 자꾸 마주치잖아. 외면하면 나의 마음은 두근두근 후끈후끈 달아오르네. 왜 그런지 달아오르네.